안녕하세요. 아하 정호에 만나요. 목요일에 만나는 교육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프로를 진행하게 될 줄리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파인허스트 학교에서 17년 동안 교육자로 담당하고 있는 유학생 담당 이사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유학생활에 관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유학생활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24년 전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네. 영어를 배운다고 한 6주 동안 네. 그 유니텍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등록을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런데 네. 1주 다니고 나서 네. 6주짜리를 포기를 하고 네. 네. 저를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 로스라고 하는 그 선생님께서 네. 이 과정이 너에게 너무 쉬우니까 네.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과정, 네. IELTS 과정 16주짜리를 들어보라고 네. 해서 네. 그 과정을 듣게 되었고, 결국 네. 그 과정을 듣고 대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네. 중국어, 일본어를 복수 전공한 뒤에 3년 후에는 또 교수님들께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것을 썩힐 필요가 있느냐 해서 네. 네. 결국 교대까지 1년 다니고 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느낌이 드네요. 예, 어쨌든 뭐 저는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제가. 네. 선생님, 유학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유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돌이켜보면 뭐 쉬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렵다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러면은 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선 가족들과 함께 도착을 하지 못해서 제가 네. 먼저 가족보다 한 6주 정도 먼저 와서 네. 미리 현지 적응도 할 겸, 또 현지 조사도 할겸 해서 네. 네. 6주를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과정, 그리고 네. 현지인 홈스테이에 들어가서 새로운 네. 환경 속에서 네. 생활을 했던 점, 그리고 또 영어를 매일같이 하는 환경 속에 네. 제가 새롭게 놓이게 되었던 그런 환경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뭐 한국 사람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외국에 가면 한국 음식을 잊지 못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식 문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 제 나름대로 3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그 새로운 세계,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저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도움으로,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젊은 학생들은 아직 어떤 삶에 대한 책임감 또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더 짓누르기 때문에 아마 그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의 그 유학 생활은 좀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나이가 드셔갖고 새로운 또 세계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는데 많이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시 유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뭐 홈스테이나 뭐 이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예. 좀 학생들한테 이런 점은 내가 해보니까 안 아니다. 좀 네.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17년이라는 그 교사 생활 동안 제가 대부분의 생활을 그 유학생들을 담당하는 이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왔던 그리고 오자마자 홈스테이 박바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그 김군이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네. 불과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네. 몸무게가 10kg가 늘었어요. 네. 아, 왜 스트레스였나요? 그렇죠. 네. 새로운 환경, 특히 네. 홈스테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네. 부모님께서 이제 영어를 빨리 네. 늘리기 위해서 현지인의 홈스테이를 권고하셨고 네. 그래서 네. 그 학생은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네. 현지인의 그 홈스테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우선 음식이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네. 그 학생은 먹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옆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네. 하루 종일 네. 무엇인가를 들고 네. 먹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네. 부모님이 한 달쯤 지나서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을 때 네.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살도 많지 않은 네. 평범한 체격의 아이였는데 네. 4주 만에 부모님이 도착해서 본 아이는 네. 완전히 다른 예. 네. 변화가 되어 있는, 예. 변화가 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놀라신 나머지 네. 급작스럽게 홈스테이에서 아이를 빼서 네. 어머님이 네. 함께 이제 네. 그 부모님이 동반하는 유학생활을 네. 시작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거의 한 반년이 지나서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네. 또 부모님과 함께 그 유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됨으로써 네. 심리적인 안정을 네. 아주 빠르게 회복을 했고 네. 다행히 그 유학생활 자체를 상당히 네. 즐겁게 하는 네. 그런 환경으로 이제 변함으로 네. 인해서 그 학생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네. 거두고 네. 6년 후에는 네. 한국의 세종대학교에 네. 그 당시에 그 학생이 그 6학년까지를 그러니까 네. Form 6 네.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네. 2학년까지를 네. 마치고 네. 그 토플 시험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네. 학교 성적과 함께 동반해서 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네. 갔던 그런 학생이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잘된 학생도 있고 또 잘못된 학생도 이렇게 보셨는데 그 그렇죠. 모든 학생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같은 부모로서 모든 학생이 이 뉴질랜드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는 저는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를 몰랐어요. 아마 저도 제 나름대로 그 16주라는 기간 동안 이제 IELTS 공부를 하고 23명의 네. 이제 동급생들과 함께 이제 IELTS 준비하는 과정을 다녔는데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38살이었고 네.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온 여학생도 네. 있었고 네. 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네. 1, 2년 다니다가 자신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네. 왔던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중국에서 온 학생, 일본에서 온 학생들 그렇게 해서 23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 매일같이 스트레스처럼 네. 단어 시험 30개씩을 네. 봐야 했고 네. 또 영어의 네 가지 기본 그 듣기, 말하기 네. 그리고 독해 그리고 네. 쓰기 네 가지 분야에 네. 그 아주 힘든 그 네. 준비 과정을 매일 같이 겪어야 했기 때문에 아침 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16주 동안의 힘든 그 네. 공부 기간을 그 겪고 나서 네.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서로 결과를 이제 갖고 다행히 저는 오클랜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네. 그 유학을 오는 학생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제 자기 본국을 떠나오거든요. 네. 요즘은 한국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유학생이 줄었고요. 네. 아, 요즘은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교생은 850명 정도인데 네. 유학생 숫자가 1,070여 명이 되고요. 네. 한국 유학생은 예전에는 30~40명이 넘었는데 네. 요즘은 6명 정도로 줄었고 요즘은 중국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70명 중에서 네. 중국 유학생이 네. 64명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에 네. 그 오게 되는 그 유학생들을 대부분 보면 본국에서 이미 네.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는 그런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아. 예전에는 문제가 있거나 네. 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네. 도피시키다시피 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유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네. 요즘은 부모님들도 상당히 네. 그런 면에 다 잘 준비가 되셔서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네. 선별해서 외국으로 보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아. 유학 패턴이 요즘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중국은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그 가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에게 올인해서 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그 과외면 과외, 네. 또 음식이면 음식, 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예전에 그 한국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네. 그런 열성적인 그런 네. 태도들을 요즘 중국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학교에 남아 계신 6명의 부모님들도 여전히 네. 예전에 그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네.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올인하시는 그런 네. 부모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유학생활에 그 실패를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제 눈에는 보이죠. 站定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모님들이 아이를 유학을 보낼 때 네. 세 가지 분류 그 분류로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놓이는 그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네. 본국에서도 워낙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에게 외국에서의 그 영어를 심화시키고 이 아이를 더 준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 그리고 네. 본인들도 네. 유학에 된 그 각오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 네. 아이들은 오자마자 아주 적응을 잘해서 네.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이미 네. 그 들어서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3분의 1 정도 학생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네.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부모님이 보내서 나는 유학을 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네. 꽤 많고요. 네. 하지만 와서 생활을 해보니 공부를 잘하는 유학생들이 옆에 보이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저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네. 길들여진 그 공부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이지는 않지만 네. 1, 2년이 지나면 네. 이 학생들은 다시 제대로 된 유학생활에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성공적인 그런 능력을 네.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잠깐의 실수로 다시 더 그 나쁜 쪽으로 아이들이 네. 쉽게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라는 그 교육 환경은 네. 자신들이 본국에서 그 처해왔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네. 전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네.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의 그 짧은 그 네. 학교 생활 그리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그리고 각종 그 네. 기타 그 학습 활동을 넘어서는 기타 활동들을 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본국에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그 열심히 했던 습관의 3분의 1 정도만 유지해도 네. 뉴질랜드에서는 상위권에 속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뉴질랜드의 그 친구들이 네. 본국에 살던 네. 친구가 아닌 네. 현지에 와서 만나게 된 그 뉴질랜드 현지 친구들이 네. 느슨한 상태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네. 자신들이 그런 생활에 빠져드는 거죠. 아,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영어가 모국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네.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본인 스스로 네. 독창적으로 네.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주입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네. 동양의 학생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슬렁슬렁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공부 학습 태도인 거죠. 네. 그런데 네. 동양의 학생들은 슬렁슬렁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영어가 네.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어를 통해서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기타 모든 그 과목들을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현지 학생보다는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네. 하지만 현지 학생들이 공부에 기울이는 시간이라든지 그 학습 태도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네. 그런 그 잘못된 상상에 빠지면 거쳐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선생님 부모님이 동반하는 게 훨씬 아이한테는 도움이 많겠네요. 예,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현재 저희 학교도 반 정도의 학생들은 부모님 네. 동반 학생이고요. 네. 그리고 반 정도는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네. 하지만 오랜 홈스테이 경험으로 네. 그 현지 뉴질랜드 그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네. 학생들을 참 잘 그 보호해 주시고 네. 또 좋은 환경 속에 지낼 수 있도록 네.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로서는 그 심리적인 안정을 본인만 원하면 네. 왜냐하면 홈스테이라고 하는 그 정신 자체가 네. 외국에서 온 학생을 네. 내 친자식처럼 받아들이고 네. 그 아이들을 새로운 내 가정의 일원으로 네. 받아들인다는 정신 속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따뜻한 마음씨를 본인들이 느낀다면 네. 아마 심리적인 안정은 쉽게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역시 영어가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하면 난관이겠죠. 네. 그분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줘도 그것을 10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그분들이 한마디라도 더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아이가 아직 영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표현을 못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는 어떤 심적인 괴리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 네. 자기 방으로만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앉아서 영어를 해야 하고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하는 그런 그 이질적인 그 네. 새로운 환경이 아. 아이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하죠. 하지만 제 경우에는 좀 달랐는데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에다가 네. 좀 덜렁대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네. 상당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틀리게 말을 해도 저분들은 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하긴 했지만 그 홈스테이 부모님들에게 네. 사실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네.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영어가 좀 틀리면 네. 제발 좀 나를 고쳐줄래? 네. 아, 홈스테이 엄마는 덜 했는데 홈스테이 네. 아빠는 영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네. 제가 그 부탁을 한 이후로 네. 매번 꼬집다시피 아주 철저하게 저를 고쳐주셨어요. 아, 참 그래서 예를 들면 만나셨네요. 예. I was believe 이런 식으로 제가 비동사하고 주동사를 같이 써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No, no, no, Patrick. 비 verb and the main verb you can use together. You must use only 네. main verb only. 예. You must say I believe.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난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고쳐주시려고 네. 네. 따끔하게 네. 때로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 정도로 저를 고쳐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분들에게 연어 초밥을 네.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마켓에서 네. 연어를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네. 저녁 시간에 그분들에게 내밀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네. 이게 뭐냐고 그랬을 때 제가 아, this is salmon sushi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No, no, Patrick. L is silent. Salmon sushi. Say it again. 네. 하지만 저는 아닌데 셀몬 스시인데 왜 저분이 나에게 셀몬 스시라고 말할까? 분명히 거기에는 S-A-L-M-O-N 셀몬 그랬더니 그분이 사전까지 가지고 와서 네. L자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저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네. 제가 그때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던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연어를 말할 때 세몬이라고 하지 셀몬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번 여러 식당이라든지 또는 네. 다른 그 저녁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셀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그분들에게 그걸 고쳐주지 못했어요. 네. 아마 저희 홈스테이 그 주인 아저씨만큼 용기가 부족했던 거겠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당히 제 외향적인 성격이라든지 네. 또는 덜렁거리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상당히 그 영어를 처음 배우고 할 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은 아주 무단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새로운 유학생들이 오면 제가 이제 매 학기 처음에 새로 네. 도착한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네. 하루 종일.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보통 점심 먹고 나면 네. 제 개인적인 생활, 네. 제가 겪어왔던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으로서 제가 겪어왔던 그 제 생활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죠. 네. 그리고 제가 성공적으로 그 유학생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자라오게 된 그리고 네. 지나오게 된 그 과정을 네.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네. 학생들이 아마 상당히 자기 마음속에 네. 어떤 하나의 감동이랄까요? 네. 뭐 감동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 학생들이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네. 보이고 또 그 학생들도 새로운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네.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네. 제 기억에 남는 그 두 명의 그 중학생들 네.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뉴질랜드에 도착했던 네. 학생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학생들이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둘이서 네. 거의 거리의 악동들처럼 아. 다른 학생들을 못 살게 굴고 네. 돈을 빼앗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해서 네. 부모님들께서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네. 새로운 그 길을 가라고 네. 두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네. 저는 전혀 그 학생들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고 네. 하지만 부모님들과 만나서 그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네. 너무나 그 정말 무지해 보이는 그 천진난만해 보이는 그 두 학생이 네. 어떻게 저런 그 생활을 해왔을까 하는 네. 하지만 불과 2, 3일 만에 네. 그 학생들의 그 학교 생활을 보면서 네. 그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네. 전혀 틀림이 없다는 그 상황을 금방 파악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제 앞에서 네. 그 담임 교사라든지 과목 교사 선생님들을 뒤에 놓고 네. 한국말로 심한 욕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자기네 나름대로 별명을 네. 지어서 네. 둘이 선생님들을 별명으로 부른다든지 네. 하는 것을 보고 네.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죠. 네. 하지만 뭐 제 나름대로 그 학생들에 맞게 네.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조언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두 학생은 그 한국에서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이미 뉴질랜드에 이민 와 있던 네. 그 친구 부모님에게 맡겨줬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두 분이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네. 집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네. 학교에 오셔서 그 한국 홈스테이 하시는 그 두 분께서 네.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죠. 네. 매일매일 학생들의 생활을 저에게 전화로 보고해 주시고 네.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네.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한 3주 동안은 거의 매일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네. 굉장히 힘들게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도와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 상태라면 이 학생들을 다시 가방을 싸서 한국으로 돌려보낼 상황밖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 네. 그러기 직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학생들에게 그 힘든 예. 예, 처방을 한번 내려보자 해서 하루는 제가 아침에 등교한 두 학생들을 네.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너희들이 네. 한국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와서 지내면 네. 부모님들이 너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네. 너희들은 그냥 또다시 썩히고 너희들은 새로운 아이로 태어날 수 없을 거야. 네.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네.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줄게. 네.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 다 네. 잊어버려. 네. 한국에 다 던져버려.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뉴질랜드에서 봐. 뉴질랜드잖아. 네. 예전에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던 그 홀랜드의 그 아저씨가 네. 이 나라의 이름을 뉴질랜드라고 불렀던 이유는 네.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한번 시작해봐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니? 너희들의 오랜 습관을 버리고 네. 새롭게 해봐. 너희들도 한국에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네.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니? 네. 자, 그 한국에서 하는 공부에 반만 투자해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하고 매일 약속을 했어요. 네. 네가 오늘 담임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하면 네. 선생님이 너한테 잘했다고 하는 메리트 하나씩 주고 메리트 10개가 모이면 극장 가서 영화 볼 수 있는 표를 하나 줄게. 네. 진짜 놀랍게도 네.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서 두 학생이 네. 그 메리트를 30개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극장표 3장씩을 사줬어요. 네. 일단 이렇게 성공의 맛을 들인 이 두 학생은 네. 그 후로 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계속 매진을 해서 네. 두 학생이 정말 성공적인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졸업할 때 오셔서 펑펑 우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상당히 그 17년 동안 보람이 있는 그런 학생들 기억에 남는 학생들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네. 그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기고 넘어서고 성공적인 네. 과정까지 갈 때 네. 저는 그 두 학생이 네. 겪었을 그 힘든 나날들 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하지만 지금 그 학생들은 저한테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네. 연락을 취하는데 네. 그때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자신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네. 저 나름들도 굉장히 거기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네.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오는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그 학생들에게도 들려주죠. 네. 네. 자매님은 자매님도 여기 그 이민을 오셔서 네. 자녀분들이 있었겠죠? 네,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아이는 어떻게 잘 지냈죠? 저희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네. 저는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그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분의 1 부류 중에 가장 윗부분에 속할 거예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네. 그 마지막 그 3분의 1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학생들이 그 네. 3분의 1 부류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네. 또는 중국에서도 완전히 실패를 하고 네. 전혀 희망이 없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크레딧 카드를 주어서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그 네. 길거리 나쁜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네.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 네. 학생들이 그 유학생활의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집에서 네. 컴퓨터나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네.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공부는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올빼미처럼 밤에는 깨어서 그런 게임이라든지 친구들과 물론 네. 한국과의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학교에 오는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홈스테이 부모님 또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깨우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네.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는 학교에 올 수가 없고 학교에 온다고 해도 계속 와서 아주 졸리운 상태로 하루 생활을 지내게 되죠. 학교 네.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흔들어서 그 나쁜 생활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학생들이 눈에 보이면 거의 한 학기 내에 그 학생에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네. 너에게 한 학기라는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준다. 네. 이 한 학기 동안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자세만 보이면 네. 너는 계속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어. 하지만 그 자세가 변하지 않고 네. 계속 유지되면 너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네. 암만 부모님이 사정을 하고 또 네가 사정을 해도 이미 네. 늦은 거야.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도 네. 노력하는 생활만 보이면 네. 그걸로 만족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네. 아이들에게 경고를 하죠. 네. 그러면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은 실패를 해서 돌아가게 되죠. 아. 나머지 8명 정도는 새로운 방향으로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노력을 시작하죠. 네. 물론 그 학생들이 성공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의 일생에 있어서는 그 변화된 자신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마 하나의 성공적인 그런 그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그 학생은 아마 스스로 맛볼 거예요. 네.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선 영어를 하려면 요즘 뭐 인터넷 같은 것을 보면 뭐 3개월 만에 또는 뭐 3주 만에 뭐 서울대생들이 개발한 네. 뭐 새로운 영어 뭐 말하는 그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네.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네. 또 무슨 뭐 윤 선생 영어 교실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영어에 관한 그런 그 방송 또는 교육들이 굉장히 난무한 네.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각자 나름대로 아마 그 저자들은 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4년 동안 뉴질랜드에 와서 생활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 몸에 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네. 적어도 1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네. 성공적인 그 영어를 말하는 생활이 네. 주어지지 않을까.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네. 그 일단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네. 그 새로운 언어에 네. 우리 귀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영어를 예를 들자면 영어를 잘 듣고 이해하고 그 현지인처럼 말을 하려면 우선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앵무새처럼 네. 그 현지인들이 가르치는 영어 학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네. 대부분 다 외운 영어를 그 앵무새처럼 재잘재잘거리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네. 특별한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가끔 그 한국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네. 자발적으로 혼자 영어를 공부하셔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분들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나름대로 저도 영어를 어떻게 잘 배웠을까 그리고 잘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우선 제 경우에는 뉴질랜드 도착하자마자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영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사람은 상당히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죠. 저를 네.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전화 받는 것도 겁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네. 그분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를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상황에 많이 빠지곤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권해준 가장 첫 방법은 여보, 당신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 CNN 틀어놓고 들어봐. 네. 그게 도움이 안 들려도 좋으니까 들어봐. 네.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CNN을 틀어놓고 30분마다 반복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마디는 알아듣겠어. There was an explosion.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네. 뭐 아프리카 무슨 도시 이름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엔 모르겠더라고요. 네. 첫 부분에 따라가겠는데 그런데 30분 후에 다시 똑같은 뉴스를 네. 들어보니까 네. 앞에 아는 부분은 무시하고 네. 제가 듣지 못했던 부분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흥미가 생기고 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새로운 뉴스를 반복해서 해주기 때문에 네. 제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단어의 뜻은 모르지만 처음 말하는 단어부터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단어까지 네. 이쪽 귀로 들어와서 저쪽 귀로 다 나가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지? 다 들리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뉴스를 보니까 네. 몰랐던 단어들이 꼭 마술을 하는 것처럼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나는 이런 뜻이야 하고 저에게 춤을 추듯이 네.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저건 아마 저 뜻일 거야. 여보, 저거 저런 뜻 아니야? 네. 참. 서답게 뭐 3개월이면 풍어를 논다더니 네. 당신 왜 그렇게 영어를 갑자기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요. 네. 제가 정말 마음속에 네. 뭐라 그럴까요? 급하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어떤 뭐 잘하려고 그렇죠? 하는 신앙인들이 열망이라 할까? 갈급함? 뭐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많은 그 교민들을 보면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여기에 도착하신 그 오랜 그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네.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 야, 너 영어 잘한다. 어? 너 학교 선생이야? 야, 나는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때 네. 아마 그분들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시고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 가면 한국말로 음식 주문할 수 있고 한국 교회나 한국 성당에 또는 한국 절에 가시면 네. 한국 스님이나 한국 목사님이나 한국 신부님이 계시고 또 모든 신도들이 네. 같은 한국인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매주일 나오는 한국 잡지라든지 네. 신문 또 한국 상회에 가서 전혀 불편함 없이 물건도 사실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부모님을 면담을 하자고 하면 영어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면 그것도 해결이 되고 또는 내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한 9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영어가 첫 단어부터 네. 끝 단어까지 그리고 네. 대부분 그 단어의 뜻이 저절로 제 앞에서 네. 자기 감춰진 옷을 벗고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저에게 보여줄 때까지는 적어도 9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매일같이 현지 신문을 네. 구독을 해서 네. 일면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네. 영영사전을 가지고 그 단어를 적고 문장이 네. 사용된 그 영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네. 영영사전에 보면 심지어는 서른 몇 개가 나오는 단어도 네. 있어요. 어떤 단어는 두세 개밖에 없지만 네. 그것을 전부 제가 공책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 공책을 계속 불려나가니까 나중에는 제 나름대로의 단어장이 엄청 많아지고 영영사전에도 제가 찾는 단어마다 계속 밑줄을 그었더니 네. 나중에는 그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네. 사전을 찾지 않아도 탁탁 튀어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5번 정도 그 사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네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가끔 그 학생들 또는 교사들을 위한 어떤 그 저희들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언어학자 한 분이 오셔서 네. 새로운 단어를 네. 습득하기 위해서는 네. 17번 정도를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나야 네. 그것을 최종 자기 것으로 만든대요. 아, 그러면 선생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그렇죠. 한 머릿속에 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쓰면 네. 다섯 배 내지 제 생각에는 한 다섯 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쓰려면 어차피 입속에서 계속 그 알파벳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되고 네. 머릿속에 계속 그 알파벳이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단어와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쓰다 보면 네. 벌써 몇 차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단어가 제 네.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있고 네. 영어라는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BBC 방송국에서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 네. 가장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네. 그런 그 언어를 네. 선별을 했는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한글이 1위로 떠올라요. 어렵다고. 영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랭귀지가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니네가 영어를 싫어하냐. 니네 나라 말인데. 그랬더니 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너무 불규칙이 많고 네. 규칙보다 불규칙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들도 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분 뭐 네. 외국 신부님이라든지 또는 목사님이라든지 네. 그 선교사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한국에 산 지 몇 년 되시지도 않았는데 네.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하는 걸 보면 네. 아, 한국말이 이렇게 배우기 쉽구나. 네. 하지만 아마 그분들도 엄청 노력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 영어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자신감을 가지고 네. 틀려도 좋으니까 마구잡이로 말하는 거죠. 네. 길 가든 사람도 붙들어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를 정해놓고 네. 내가 틀리면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리고 여러 번 부닥치는 거죠.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고 TV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들어보고 네.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고 잡지를 통해서 들어보고 네. 하면 아마도 영어는 아마 손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면서 네. 그 단어 그 두 개의 언어를 네. 3년 만에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네. 했는데요. 그 과정에 제가 그 언어들을 새로운 언어들을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언어를 빨리 네. 배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정했죠. 어떤 방법이었냐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네. 일본 학생, 네.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대만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대만 할머니 네. 두 분과 제가 교류를 맺었어요. 네. 어떤 교류였냐면 제가 한국말을 가르쳐 줄 테니 네. 할머니 저에게 중국말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났어요. 아. 학교에 다섯 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네. 학교에 여섯 시 반에 도착하면 네. 그 할머니도 와 계셔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 네. 할머니는 저에게 중국말 숙제, 네. 중국말 말하는 것을 저하고 같이 하셔요. 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할머니의 한국어 숙제 네. 그리고 한국말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3년 내내 그랬으니 제가 1등으로 졸업하는 거, 그 할머니가 1등으로 졸업하는 거는 네. 따놓은 당상이었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점심 먹고 나면 유고라는 학생과 네. 예쁘게 생겼어요. 그 학생도 저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학생은 나름대로 한국어를 배울 수 네.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네. 일본말을 열심히 성실히 가르쳐줬고 네. 저에게 일본어 사전 두 권을 선물하기까지도 했어요. 네. 그 여학생은 종당에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 한국말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결국 그 여학생도 일본 그 한국어과에서 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저도 일본어를 아주 우수하게 배우고 네.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네. 두 가지의 언어를 거의 그 현지인들 수준으로 네. 말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94년, 지금이 2016년이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네. 저는 중국말을 네. 매일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학교에 중국 학생들 그리고 네. 중국 부모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매일같이 제가 네. 스스럼 없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니하오, 니맨하오, 진텐 정명, 니요, 메요 원티 이런 식으로 네. 기본적인 중국어부터 회화부터 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국어까지 네. 그분들과 매일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네. 자기도 모르게 중국어가 제 몸속에 네.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중국, 한국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네. 제가 그 중국, 한국 수학여행을 갈 때 네.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네. 중국 서너 개 도시를 돌고 와요. 네. 물론 현지 가이드를 한 명 구하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어려움 없이 네. 각 지방, 각 식당 모든 네. 곳에 들어갔을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현지 그 식당 종업이라든지 종업이라든지 네. 상점의 판매인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저하고 대화를 하죠. 네. 심지어 그분들은 물론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독특한 그 성조를 말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즉시 그분들이 알아봐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분들이 놀라죠. 네. 한국 사람이 중국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보기가 힘든데 넌 정말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역시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노력이 네. 첨가되면 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네. 언어를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네. 이제 젊은 학생도 있고 대학교를 마치고 갓 온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어우 선생님 그거는 정말 아주 독특한 경우에 힘들어요. 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도전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죠. 저 네. 지금 27입니다. 네. 34입니다. 네. 저는 38세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할 말이 있죠. 그리고 네. 용기를 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네. 그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